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슈바이처와 만델라입니다. 봉사활동과 희생정신으로 개인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글 박상미, 그림 백명화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돌본 위대한 의사 슈바이처입니다. 밤이 깊었어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는 흙탕물 바닥에 누워서 신음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굶주려 몸이 바싹 마른 채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눈빛도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슈바이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날을 고민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치료해 줄 의사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슈바이처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너는 교수고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인데 왜 위험한 아프리카에서 가서 고생을 하겠다는 거니? 차라리 돈을 보내렴. 부모님과 친구들은 슈바이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직접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요. 그들은 의사와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앓는 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했어요. 아프리카는 덥고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 전염병이 많았어요. 어느 날 슈바이처는 교회 벤치에 앉아 의학책을 읽고 있는 헬렌을 보았어요. 헬렌은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슈바이처입니다.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서 일하고 싶어요. 슈바이처의 말을 들은 헬렌은 눈을 반짝거렸어요. 정말이요? 저도 데려가 주시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고 1912년에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1913년 3월, 슈바이처와 헬렌은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길고 긴 항해 끝에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봉에 다다랐어요. 슈바이처는 선교사들이 소개해준 마을인 랑바레네로 가기 위해 배를 갈아탔어요. 그런데 배에서 바라본 한 마을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슈바이처는 사공에게 물었어요. 저 마을에는 왜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요? 전염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 모두가 죽었다오. 사공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슈바이처는 두 주먹을 꼭 쥐었어요. 헬렌, 우리가 가는 마을에서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게 합시다. 마침내 슈바이처는 목적했던 랑바레네에 도착했어요. 선교사와 마을 어린이들이 슈바이처와 헬렌을 맞아 주었어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2-3일 사이에 멀리까지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슈바이처는 임시로 마련한 집 마당에서 진료를 시작했어요. 지붕도 없는 푸른 하늘 병원인 셈이었어요. 타는 듯한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뜨거운 태양볕을 받아가며 계속해서 밀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두 사람은 기운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슈바이처는 끝내 차례가 오지 않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프리카에는 이질이나 부스럼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채채파리에게 물리면 수면병에 걸려 잠만 자다가 죽어갔어요. 슈바이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아프리카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슈바이처가 더위와 싸우며 힘겹게 진료를 계속하는 동안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독일이 유럽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에 쓰기 위해 배를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약품이나 붕대 등을 실어나를 배가 없었어요. 먹을거리도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서 진료소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진료소에서 통역을 해주던 사람도 굶주림을 못 이기고 도망쳐버렸어요. 아프리카 말이 서툰 슈바이처는 환자들을 진료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가던 슈바이처와 헬렌은 그만 열대성 빈혈에 걸리고 말았어요. 특히 헬렌은 그동안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간호한 탓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어요. 슈바이처도 병원에서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지요. 몸이 쇠약해진 두 사람은 잠시 요양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지금은 비록 병 때문에 떠나지만 병이 나으면 꼭 다시 돌아옵시다. 두 사람은 굳게 약속하고는 독일로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정부에서 느닷없이 슈바이처 부부를 프랑스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두겠다고 알려왔어요. 독일인인 슈바이처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랑바레네에 머무른 것이 이유였죠. 슈바이처는 프랑스 정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슈바이처는 정들었던 아프리카를 떠나 프랑스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수용소에는 독일 사람도 있었고 오스트리아 사람도 있었어요. 학자, 예술가, 기사, 전도사 등 모인 사람의 직업도 다양했어요. 그러나 의사는 슈바이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슈바이처는 수용소 안에서도 환자들을 보살펴 주었어요. 또 틈틈이 문화의 철학이라는 책도 썼지요. 마침내 1918년 7월 슈바이처 부부는 독일에 있던 프랑스 포로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스위스를 거쳐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슈바이처는 하루빨리 아프리카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슈바이처는 강연회와 연주회를 열어 병원 지을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슈바이처의 강연회와 연주회를 찾아주었지요. 3년 만에 랑바레네에 새 병원을 지을 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돈이 마련되자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헬렌은 건강이 나빠져 슈바이처 혼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자원봉사자와 제자들이 따랐기 때문에 슈바이처는 외롭지 않았어요. 랑바레네의 진료소는 슈바이처가 없는 동안 나무와 풀이 잔뜩 우거져 있었어요. 슈바이처와 제자들은 새로운 진료소를 만들기에 바빴어요. 슈바이처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랑바레네 지역에 다시 이질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질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이질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격리시켜야만 했어요. 병원의 입원실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언제까지 환자들을 환경이 나쁜 곳에 둘 순 없어. 제대로 된 병원을 빨리 지어야겠어. 슈바이처가 새 병원을 짓기 위해 열심히 공사에 매달린 결과 입원실이만은 큰 병원이 완공되었어요. 병원 옆에는 농장을 만들어 빵나무, 망고, 바나나, 파파야 나무 등을 심었어요. 나무 열매들 덕분에 환자들이 굶주릴 걱정은 없었어요. 새 병원이 문을 열자 많은 봉사자가 밀려왔어요. 병원은 활기가 넘쳤어요. 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슈바이처처럼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뿐이었지요. 랑바레네에서 슈바이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슈바이처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유럽에 머무를 때마다 슈바이처는 책을 쓰고 강연회를 열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슈바이처의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돈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일한 것을 인정받아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어요. 슈바이처는 상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병원을 위해 썼어요. 슈바이처는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고마웠어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온 지 58년이 되던 1965년 90살의 슈바이처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조용하고 어두운 아프리카의 밀림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연주를 마친 슈바이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자신의 생명이 다 되었다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에요. 슈바이처는 처음 아프리카에 왔던 때를 떠올렸어요. 헬렌 외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던 그때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생명에 대한 사랑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슈바이처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아프리카 전체가 슈바이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의사가 된 뒤로 슈바이처는 10차례가 넘게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환자들을 진료했어요. 슈바이처의 진짜 집은 아프리카였는지도 몰라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았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글 함영년, 그림 장대현의 아프리카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 만델라입니다.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의 트란스케이 움타타에서 태어났어요. 만델라가 태어날 무렵은 남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매우 고통을 받던 시기였어요. 백인들은 흑인을 차별하는 법률을 만들어 흑인들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전체 땅의 90%를 150만 명의 백인들이 차지했고 550만 명의 흑인들은 겨우 10%도 안 되는 땅을 나눠 가졌죠. 흑인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만델라의 가족 역시 부엌도 없는 초라한 오두막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나 만델라는 친구들과 산으로 강으로 뛰어다니며 나무 열매를 따먹고 물고기를 잡고 헤엄을 치는 것이 즐겁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델라가 믿고 따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만델라는 학교에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고민 끝에 만델라의 어머니는 만델라를 친척 아저씨의 집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만델라, 너는 공부를 계속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저씨는 부족의 최고 추장이시니 널 훌륭히 키워주실 거다. 만델라는 어머니와 고향을 떠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는 만델라를 아저씨께 부탁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만델라는 학교가 끝나면 들에 나가 소를 돌보고 저녁에는 소떼를 몰고 마을로 돌아와선 우유를 짜곤 했어요. 밤에는 불 옆에 모여 앉아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족은 자유로운 전사들이었단다. 눈에 보이는 땅과 숲은 모두 우리 것이었지. 강도, 가축도 모두 우리 것이었고. 그런데 백인들이 와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어. 만델라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우리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나요? 왜 맞서서 싸우지 않았나요? 백인들의 무기는 우리 무기보다 훨씬 더 좋았단다. 우리는 고작 창과 활밖에 없었지만 백인들은 총과 대포를 지니고 있었거든. 만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흑인들도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만델라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흑인이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백인 아이들은 공짜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흑인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흑인 아이들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거나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죠. 우리는 언제까지 백인들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공부를 계속할수록 만델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흑인들 생각에 화가 치밀었어요. 만델라는 성적이 뛰어난 흑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포트헤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 생활은 그동안의 생활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은 정말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 형편없었어요. 학생들은 좋은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항의 시위를 벌였지요. 만델라도 이 시위에 가담했어요. 처음으로 가담한 이 시위 때문에 만델라는 대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학교를 그만둔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요하네스버그의 한 법률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흑인은 도시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곳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어요. 곳곳에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있고 지저분한 도로에 폭력배들이 설치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백인 경찰들은 흑인이라면 무조건 범죄자라고 의심부터 했어요. 한밤중에도 불쑥불쑥 흑인들 집에 문을 열고 흑인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감시하곤 했어요. 흑인을 차별하는 백인 정권과 맞서 싸우려면 힘을 길러야 해. 만델라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꾸준히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것만이 힘을 키우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942년에 만델라는 아프리카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프리카 민족 회의에 가입했어요. 1944년 4월에는 청년 동맹을 만들어 아프리카 청년들은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그러나 백인 정부는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내놓고 6만 명이나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던 곳에서 쫓아내겠다고 발표했어요. 게다가 공공장소 분리법을 만들어 백인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함께 있는 것을 금지했어요. 흑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반투 교육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국민이 토지와 자유를 백인 정부에게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린다는 내용의 자유헌장을 발표했어요. 자유헌장은 모든 남아프리카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고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자유헌장이 백인 정부를 뒤엎으려는 음모라며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들을 반역죄로 체포했어요. 그러자 만델라는 비무장 투쟁을 포기하고 민족의 창이라는 무장 투쟁 단체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항운동을 펼쳐나갔어요. 그러다가 44살은 아이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만델라는 그때부터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동안 밖에서는 백인 정권과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그치지 않았어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만델라를 풀어주라는 요구도 했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만델라를 아프리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만델라를 석방하라는 요구가 전 세계로 퍼지자 백인 정부는 만델라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1990년 2월의 일이었어요. 만델라가 27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강력하게 저항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600개가 넘었으며 온 세계가 인종차별 정책을 비난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새로 대통령이 된 클레르크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인종차별 없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겠습니다. 만델라와 클레르크는 인종차별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실시한 4월 27일의 선거에서 만델라는 75살의 나이로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권을 쥔 백인들과 더 빨리 개혁을 하자는 흑인들 사이에서 있는 만델라의 앞길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만델라는 대통령으로 있는 5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갔어요. 경제 회복에도 힘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바꾸고자 애썼지요. 만델라는 대통령에서 물러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 문제, 에이즈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